새겨놓고 바람처럼 떠나간 당신 사랑의 노랫말 1절만 쓰고 가시면 나머지 2절은 어찌합니까 입술에 맴도는데 차갑게 되돌아선 무정한 당신 아 당신은 전혀 사랑을 버리셨나요 내 가슴에 그려놓고 바람처럼